없으니까 No, no, no 우소중한 너 그래도 나는 날까 다 놓지 못한다

꺾기로 약속했던 곳 괜시리 혼자라 그런지 막 네가 더 생각나 You don't have to go 넌 혹시 가끔은 날 떠올려 난 매일 네가 보여 내일 아침도 아마도 너의 꿈에서 깨 girl 나는 아직도 girl 그런데 네가 없는 게 아직은 나에게 조금 어색해 언제나 그렇듯이 함께였는데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어디니 뭐하니 넌 잘 지내니 내 곁에 네가 없으니까 lonely lonely day 들리니 보이니 내 마음이 너에게 닿을 수 참 익숙하지만 재미없어 예전과는 아무도 비슷하지만 너 없이 마지막 길러서 뭘 해도 그때 빈자리 내게 너무 커요 난 아직도 널 그리워하다 참 믿는 girl 어디니 뭐하니 넌 잘 지내니 내 곁에 네가 없으니까 있을 것 같던 네가 없는 상상을 해봤어 너무나 두려워 혼자 될 것 같아서 질끈 두 눈을 감았어 혹시 나 네가 다른 곳을 찾을까봐 내 마음의 자리를 넓혔어 맘 편히 쉴 수 있게 울 수 있게 너의 자리를 비워뒀어 So won't you come in it all baby You.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손짓 네 눈빛 하나하나 다 나의 길을 밝혀주는 걸 oh. I'm perfect when with you 너와 함께 눈을 맞추면 느껴지는 이 온기 속에 너와 날 따뜻하게 감싸주는 걸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일 뿐이야 나를 특별하게 느껴지게 하는 오직 너 Would you place your love beside me here, oh baby 항상 나의 옆에 있어줬던 내가 힘이 들 때 나의 손을 잡아줬던 네가 없는 게 내 곁에 없다는 게 너무 두려워 상상조차 하기 힘들어 I can't do that 절대 그런 거 못해 눈에 모래가 들어와도 절대 넌 안 돼 같이 가기로 한 약속 잊으셨나요 잊어도 돼요 다시 물어볼게 함께 할래요 I'm nothing without you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손짓 네 눈빛 하나하나 다 나의 길을 밝혀주는 걸 oh. I'm perfect when with you 너와 함께 눈을 맞추면 느껴지는 이 온기 속에 너와 날 따뜻하게 감싸주는 걸 나의 길을 밝혀주는 사실 어쩌면 우리 오래전부터 알았는지 몰라 애써 이겨내며 버텼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봐 숱하게 다툰 날들 참아내고 참았지만 피할 수가 없나 봐 사랑하다가 미워하고 믿다가도 그리워하고 아픈 반복 속에 지친 너와 나 우린 아주 천천히 결국에는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이렇게 이별하고 있나 봐 받아들이기에 너의 그 온기와 향기가 너무 선명했어 후회 속에 눈물 흘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우린 알아 서로에게 아픔 줄 뿐이야 숱하게 다툰 날들 참아내고 참았지만 피할 수 없는가 봐 사랑하다가 미워하고 믿다가도 그리워하고 아픈 반복 속에 지친 너와 나 우린 아주 천천히 결국에는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이렇게 이별하고 있나 봐 사랑해서 보내준다는 말 소설 같은 거라 믿었지만 Ooh, yeah. 이제는 알 것 같아 널 사랑하니까 난 주지 못한 잡아요 떠나게 말아요 Timeless 이별은 아니죠 한 번의 삶이라면 지금뿐인데 Oh time baby Timeless 이 가슴에 묻어요 그리 두려워 내 진 Don't tell me why. 두 눈을 감으면 네가 보이는데. Don't tell me why. 넌 웃고 있는데. 우리 웃고 있는데. Don't tell me why. 두 눈을 떠보면 난 울고 있는 거. Don't tell me why. 우리 함께 웃는데.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서 준비를 해.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데 한 가지도 변한 게 없는데 왜 나 문득 울리는 전화길 보다가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내리고 너는 왜 또 이렇게 넌 아무렇지 않게 내 맘을 또 흔들어 놔. 사실은 너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네가 네 어깨 기대고 싶어 울고 싶어 내가 참아보랄 수 없잖아 아직도 흔들리고 있잖아 제발 잘해주지마 너는 내게 잘해주지마 잘해주지마 가슴이 아프잖아 눈에 띄지 마 자꾸 네가 맴돌잖아 난 의외로 약해 그래서 너밖에 못 그려 그림을 지우다 다시 널 그려 넌 너무 달콤해 그래서 미치게 해 넌 너무 달콤해 그래서 미치게 해 넌 나를 아프게 그래서 더 미치게 해 잘해주지 마 내게 널 보여주지 마 문득 울리는 전화기를 보다가 나도 몰래 눈물이 내리고 너는 왜 또 이렇게 넌 아무렇지 않게 내 맘을 또 흔들어 놔 사실은 너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네가 네 어깨 기대고 싶어 울고 싶어 내가 참아보랄 수 없잖아 아직도 흔들리고 있잖아 주지 마 가슴이 아프잖아 Don't tell me boy 잘해주지 마 이렇게 내 가슴에서 시우려하지 마 그게 맘처럼 안 되는 걸 어떡해 사실은 너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은데 어깨 기대고 싶어 울고 싶어 내가 너와 안고 있었던 시간 그리워할게 어디서도 난 너를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릴게 널 하루가 모자라시고 또 쉬었다 다시 생각해 너와 함께 한 순간 모든 거 하나하나까지 넌 내 안에 숨쉬어 그리움을 뱉고 내 마음이 들썩이긴 넌 내 안에서 숨을 쉬어